흩날리는 머리카락 석양에 물들어 빨갛게 젖어들면 보고 싶은 내 마음 누구를 찾아왔나 외로운 소년은 울든 말든 눈동자처럼 눈 소년은 해가 지면 떠나려나 달이 뜨면 가려나 안타까운 내 마음 알까 모를까 무정한 소녀 마음 애타는 마음 석양에 빨갛게 여울적 하네 지면 떠나려나 달이 뜨면 가려나 안타까운 내 마음 알까 모를까 무정한 소녀 마음 애타는 내 마음 석양에 빨갛게 여울적 하네 여울적